미련을 두지 말고 어차피 있는다면 눈물도 흘리지 마고 이렇게 우리 서로가 아픈 가슴 달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아픔도 사라지겠지. 이제는 떠도는 한 조각 구름이 돼도 뒤돌아 돌아보고 후회는 하지 않으리. 이렇게 아픈 사랑이라면 다시는 하지 않으리. 다시는 하지 않으리